우리는 오늘 말씀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과 좀 다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파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고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가 생각을 바꾸고 변경해서 그 마리아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그가 돌봐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오늘 말씀을 요약한 이 부분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합니까? 지금 제가 요약했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돼요. 오늘에는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자,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좀 면밀히 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어나가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의 그 깊은 신앙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다음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의 깊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는 의미와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은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깊은 신앙의 면모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본문에서의 내용 첫 번째는요, 유대인의 결혼 관습인 약혼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결혼 관습 가운데에서 약혼이 뭔지를 이해해야만 오늘 말씀의 정확한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 약혼하고라고 되어 있죠. 요셉과 약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혼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약혼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약혼의 개념은요, 동거하기 전에, 합방을 하기 전에 혼인서약을 먼저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약혼의 개념은요, 정혼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혼인서약을 그가 합방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부부로서의 정확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유대인의 약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합방과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 약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부의 연을 맺었다라고 법적으로 그 사실혼을 인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의 약혼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런 개념에서 이런 배경에서 들여다보면 그러면 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인 부부의 상태에 있었지만 합방을 하지 않는 거지? 왜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이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결혼을 할 관습이 어떤 관습이냐면요,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랑은 신부와 함께 합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도 준비했겠지만 약혼을 하는 시점부터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약 1년쯤 되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합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집이 마련되었을 때 합방을 하게 되는 그 중요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까요? 그렇죠. 그 아버지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부의 부모님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그 시기를 알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복음의 내용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성도로 맞이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뭘 한 관계가 되는 거죠? 약혼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실혼 관계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부의 연을 맺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그대로 녹아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신랑이 오시는 때와 시기와 그 기한은 누구만이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러한 결혼 관습에 이것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 녹아져 있죠. 거의 100% 일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신랑은 그 즉시로 신부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 신부를 데려오는 합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거할 그 집에 함께 첫날 밤을 보내고 난 후 드디어 그 다음날부터 뭐가 진행될까요?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혼인잔치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때가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서 첫날 밤을 보내고 난 후 그 일주일 상간에 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이러한 결혼 관습과 이 복음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그 생활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잘 매칭시켜 보십시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일부러 가신 거예요. 떨어질 줄 알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셔서 어떻게 하신 거죠?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충만한 기쁨, 그 온전한 기쁨, 그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들의 조건이 뭐라는 것입니까? 포도주로 상징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피를 마시는 자들만이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혼인 관습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은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이 있는 이 결혼 상태에 있지만 아직은 합방하지 않은 상태, 아직은 첫날 밤을 지내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본문에서의 두 번째 내용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가 이 말을 좀 들여다보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이 말이 가져다주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뭘로 읽냐면요. 요셉은 정이 많은 사람이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의를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요셉은 정이 많아서 그 정 때문에 그 착함 때문에 마리아를 용서해주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라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의 용어는 정확하게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대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놀라움과 낙담과 좌절 속에서 그의 정이 많고 착한 성품에 의해서 마리아를 위해 가만히 파혼했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이것은 잘못 읽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용어의 정리예요. 성경을 읽어나갈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용어를 여러분 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의, 또 착함, 선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성경에서 그 단어만이 갖는 고유한 의미들이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의가 뭐라면요. 이게 바로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정이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부정과 불법을 율법이 정의하는 그 정신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의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부정이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른 자를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판해내고 정확히 따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내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즉 오늘 성경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요셉은 율법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늘 준수해온 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셉은 지금 이 상황도 그의 아내 마리아가 부정하게 임신한 이 사실도 그는 인간의 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율법의 정신인 그 의에 있어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왜 율법의 의로서 합방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면 가만히 끊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면 가만히 끊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동안 성경 해석법이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셉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의는 심판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인데 왜 요셉은 그 의로 가지고 이 마리아를 심판하거나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고 왜 가만히 끊어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대로 말하면 그 마리아를 정죄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데 그는 정반대의 개념인 가만히 끊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과 이 가만히 끊어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9절의 상반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 구절로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맨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더니. 나타나더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휴레데라는 말인데 이것은 발견하다, 만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의 지금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견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임신이죠 이게? 어떤 임신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임신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은 지금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임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마리아의 임신이 단순히 그가 정분이 나서 바람이 나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어떠한 사건을 벌리고 나서 임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 임신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의로운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그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여인과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는 조용히 이 사실을 끊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요. 그의 의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정죄할 내용이 아니고요. 그 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건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가 감당이 안 되니까 가만히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를 좀 더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요셉은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처음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타우타라는 말인데 이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이 어떻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생각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잡한 생각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18절에 나온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의도, 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있는 이 아이, 그리고 그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마리아를 바라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으로도 말미암아 굉장히 고민하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데려오기를 이란 말이 이게 아직 합방하지 않은 상태인 약혼한 상태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여기에 있어요. 요셉의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이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무서워하는 심정이라고요. 요셉은 지금 마리아가 합방 전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인 임신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분개하거나 분노하거나 불쾌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그의 아내가 다른 남편과 정분이 났을 때의 그러한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정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이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요셉의 심정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자기 신부 마리아가 합방 전부터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하였다라고 생각해서 마리아가 왜 부정을 저질렀을까라고 고민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녀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니죠. 그의 고민은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이 여인과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거룩한 고민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이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일을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그 현장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성도들의 신실한 두려움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로 느꼈던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두려웠잖아요. 엘리야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두려웠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가 두려움을 느꼈다고요. 제일 먼저. 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인간의 나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엄청난 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엄청난 분이신데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연약한 인간인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일이 이 가운데 떨어질 때, 이 땅 가운데 떨어질 때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해내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경외함인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이 일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될 이 아이의 이름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득을 하고 깨닫게 해주는 장면인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 두려워하는 요셉을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라고 이름하죠. 그 아이의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시키는 그 사람이 왜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고요?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시켜야 될 그 메시아는요, 왜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고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천사는, 죄사자는 요셉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시면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을 타고 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무엇으로? 인간의 원죄로 이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께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으로 쭉 내려오다가 마리아에게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거죠. 요셉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혈통을 타고 육적인 몸을 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그 구원할 자,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시킬 그 메시아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 땅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제사법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사법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제사에 바쳐지는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타밈이 어떤 제물이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키도 없고 아주 온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짐승만, 그 짐승들만 제물에 바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것, 즉 죄가 없는 것, 깨끗한 것,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임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제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티가 없는 것으로 제사를 바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그런 관습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그 신적 행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해보면 그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은요, 죄 있는 인간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죠?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흠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육신을 타고 오는 분, 그래서 처녀로 와야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하는 그것을 오는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앞으로 태어나실 그분이 죄가 없는 분,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타고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두려웠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가 그 현실에 그에게 다가왔던 충격들, 그게 다가왔던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는 처음으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자 그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분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이름을 그 말씀대로 예수라고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요셉처럼 그 문제 앞에서 골똘히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이 일이 내게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다. 요셉, 너에게 지금 일어난 일은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가운데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야 돼 라는 그 말 가운데 요셉은 그 말씀을 힘입고 이겨내서 감당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언제나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에 일어난 사건들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대비하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한 말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엎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받은 말씀과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을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분과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아주 건설적인 얘기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잠시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꺼내오세요. 보니까 그분이 최근에 써내려오신 자서전적 이야기를 저에게 A4 용지 약 14페이지나 되는 장수로 한 7장이 되는 앞뒤로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목사님 집에 가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집에 오자마자 그 내용을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분의 아픔과 고민과 그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되었는지 제가 감탄했습니다. 아주 좋은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구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서워했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분이 참 아파하고 괴로워했구나. 다 알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이분이 극복할 수 있었구나. 그것까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그분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좀 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내가 눈을 돌려 죽음의 강을 바라보면 그 죽음의 공포가 나를 삼킬 듯 덮어온다. 나는 주님의 강한 손을 잡았어도 그것을 보는 순간 공포에 질린다.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강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보고 와라.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 나는 애써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죽음을 보려 하지 않는다. 나의 말기암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려 한다. 부활과 영생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만을 소망한다. 그럴 때 나는 한없이 행복하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오늘 요셉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어려운 현실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위로하신 거죠. 그것은 구원 가운데 있는 일이야. 이것은 지나가야 되는 일이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이것은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야. 요셉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얼마나 떨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게 되자 그는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받아내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성도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구원과 부활과 그 영생과 그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고민들과 아픔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원시켜낼 것이고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며 그 일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그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고 그 삶을 감당하시는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